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반적인 당뇨 치료의 총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치료는 70% 식사조절과 30%의 운동이라고 제가 보통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뇨의 치료에서 약물의 비중은 어디 갔냐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굳이 약물의 비율을 넣는다고 하면 식사 조절이 50%이며 약이 30%, 운동이 20%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뇨 치료에서 이루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 식사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약물이며 그 다음에 약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셋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조절이며 당뇨의 치료에서 식사 조절 없이 적절한 당뇨의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식사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주치의가 주는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을 한두 개 먹고 식사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절이 되신 분이라면 당뇨가 그리 심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 분들이 식사 조절을 했다면 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도 당뇨를 조절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의 임상 통계를 보면 그렇게 식사 조절을 더해서 약을 줄이면서 조절을 잘하신 분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고 통계도 나왔습니다. 지난 세 번의 칼럼에 걸쳐서 제가 당뇨의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당뇨로 인한 혈관염증과 동맥경화증을 향상시켜주는 항산화 치료와 혈관의 엔티에이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약물의 치료에 앞서서 이런 치료들이 환자를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콩팥병, 신부전증이든 어떤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치료를 받은 것 같고 의사를 본 보람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과 의사의 본분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환자가 제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쪽으로 하는 모든 조언이 치료의 하나인데 아무래도 한국 환자분들은 말로 하는 조언만 듣다가 병원을 나오면 치료를 하나도 안 해줬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약이나 아니면 주사라도 줘야 하는 한인타운의 실정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대한 약물들과 그 기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